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리가 찬지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하나 볼 거라서 불도 좀 밖에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 단어가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쿠리아콘, 이것은 주님께 속하다라는 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쿠리아콘이 아니고 쿨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분도 계신데요. 쿨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둥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모일 때 둥글게 앉아서 함께 예배를 했던 것, 그 모습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정말 의미가 깊은데 누구의 이름을 불러서 공적인 모임으로 불러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이곳으로 모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영세기부터 1915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 왔는가를 짧은 영상으로 볼 것인데 하얀 색깔이 교회입니다. 하얀 색깔이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얀 색깔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서 로마 제국을 지나고 비잔틴 제국을 지나고 그 사이에 이슬람, 몽골, 공산주의 그 많은 것들이 지났지만 때로는 교회가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교회가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나 2015년도에 지구의 거의 대부분은 하얀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 이슬람 지역도 한때는 초대교회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들이고 빨갛게 칠해져 있는 중국 등을 위시한 그곳에는 1억 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많은 수의 크리스찬들은 중국에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도 아닙니다. 중국은 교회를 하면 몇천 명씩 모입니다. 지하교회도 수백 명씩 됩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어느 곳으로도 색칠되지 않은 마지막으로 남겨진 아주 소수의 지역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Biblical perspective of liberation. 우리가 성경적인 계시관, 하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어떤 관점,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John chapter 5 verse 39. 요한복음 5장 39절은 These are they which testify of me about Jesus Christ.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Luke chapter 24 verse 44 and 48.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This means Old Testament.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킨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하여 가리키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아멘. 바로 그것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전하고 있는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The first A Abraham received promise from God.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And Abraham's the son and son and sons, they also keep the promise of God.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And the King David, he also achieved the promise of God. 다윗 왕 역시 하나님께서 주었던 약속들을 점점 성취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계단처럼 한 계단 이제 하나님의 약속들이 점점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And then on the cross, Jesus he finished the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을 드디어 끝낸 것입니다. I mean achieved. Fulfilled. 끝냈다고 하는 것은 완성하였고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Old Testament revealed the Jesus.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점진적인 약속과 계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구약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we can re-explain the Old Testament, the perspectiv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설명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I 복음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문자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는 골방에서만 하고 다른 데서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라고 나와 있다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문자주의 혹은 쉽게 말하면 글자 그대로만 믿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골방에서만 기도하고 다른 곳에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14만 4천이든 140만 4천이든 1억 4천 명이든 다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문자주의는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유 혹은 알레고리라고 부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비유로만 풀어냅니다. 보통 이단들은 이 비유들을 아주 교묘하게 잘 풀어내서 자신들의 영적 수준이 아주 깊은 것처럼 나타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비유가 있기는 하지만 비유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말씀들이 결국 향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타이폴로지. 모형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그 말씀의 완성이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세 가지의 관점 속에서 보통 교회는 세 번째 관점인 모형론을 많이 선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을 다시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질 때 조심해야 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 성경에 있는 것과 오늘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는 구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데도 성경이 계속 쓰여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교리적인 부분과 성경 안에 있는 문화적인 부분들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습니다. 그건 교리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다고 저주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진리가 있지만 또한 성경 안에는 그 당시의 풍습과 문화도 여전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해서 전부 다 그대로 꼭 지켜야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성경 안에 문화도 담겨 있다. 그래서 그 문화는 우리가 지혜롭게 해석하고 때로는 지혜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드실 때 손을 씻지 않으셔도 물걸레로 닦으셔도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핵심적인 부분과 핵심적이지 않은 부분은 그 비중, 중요한가 덜 중요한가의 가치를 조금 다르게 두셔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제사 예배를 받으셨을 때 구약 성경에서 농사 지은 것, 양을 기른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피로 드리는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 나는 농사 지으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어떤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말씀 읽을 때 성취되어서 즉 예언이 완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완성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언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의 죽으심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시는 역사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이비 종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다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문성명 통일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십자가를 져서 승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되어 끝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콜로시안 챕터 2 verse 16 and 17 말씀을 보시면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모형론이라는 관점으로 신약과 구약을 읽어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1 Peter chapter 2 verse 9 10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루라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여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민족이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목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려면 First, need the people of God. 교회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브라함, 모세, 출애굽,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의 나라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기도 하고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말라카이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중간 그리고 신약시대, 교회 지금 교회시대 그리고 새로운 창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그 시작은 아담과 하와였으나 그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어떤 출발점으로서 여자의 자손을 알리십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자손 말입니다. God said, her seed destroyed the broke the head of the snake.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re you people of God?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미 우리 안에 뱀의 머리를 깨뜨린 권세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라는 그 비유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힘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승리하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예수 믿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이미 승리를 얻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줄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약속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We are, you shall be a special treasure. 여러분은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들만이 아니라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Before we was Gentiles, but today we became a people of God. This means we still receive the promise of God. 이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이제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약속받은 백성, 언약 백성. 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자부심으로 그 당당함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우리는 약속 가진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자부심 하나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우리도 그 약속 받았습니다. The second, church needs the temple of God.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the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성전의 그 모형을 이미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졌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제단,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 터버넥컬,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다시 세워진 성전, The Temple of God by the King Solomon, 그리고 시나고, 오늘날 많은 회당들이 이스라엘에 있었고, 그러나 이것들은, you know, this is the shadow. 다 그림자입니다. belong to Old Testament. 구약 성경에 속해 있는 돌을 쌓았든지 사막에서 큰 텐트를 쳤든지 혹은 건물로 지었든지 혹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당이든지 you know Old Testament shadow. Church in Old Testament. They're all the buildings. 구약 성경에 있는 그림자 된 교회의 모든 모습들은 전부 다 건물입니다. 건물입니다. 제단도 어떤 모습이 있죠? 어떤 건물입니다. 성막도 성막의 모습이 있죠? 건물입니다. 성전도 성전의 모습이 있죠? 건물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당도 그 건물의 모습이 있죠? 건물입니다. 그러나 건물은 그림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실체 Jesus achieved the temple of God. So true temple of God is Jesus.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모신 공동체입니다. So true church is not building.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교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 우리가 바로 이제 교회입니다. John chapter 9.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사흘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회나 걸렸습니다.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아멘. Destroyed this temple belongs Old Testament, the shadow, just building. I will raise it up. This is the true church belonged New Testament.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속해 있는 건물, 그림자 된 성전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속해 있는 참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으리으리한 건물도 건물은 무너지지만 예수님께 속한 참교회는 순식간에도 회복하여 부흥하여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참 기독교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You are the temple of God. 성경은 너 건물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Bible do not said you building, no. Bible said you are the temple of God.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건물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You are the holy temple.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he church needs two keys. One is people of God. The second is temple of God. Today, temple of God is Christian community. So, people of God is temple of God today.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 가운데 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은 존재한다. 쿠리아콘, 주님께 속하다. 쿨로스, 둥글게 모여있다. 에클레시아, 이름을 불림받아 이곳에 함께 나와 모였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